사랑이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업으로 사랑이 시는구나 강렬인 이내 가슴을 바람 타고 그 향기가 진압으로 내 가슴에 물드는구나 헐라비가 춤을 최고로 다